한 잔의 술이란 술이란 한수의 시요 두 잔의 찬 술은 마시는 맛에 마신다던가 술에는 친구가 이별은 싫어 세월이 미워질 때 술을 마시면 그 시절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 술이란 그 맛에